smile on the show. No, 내 기분은 no. Every day I'm so, every day I'm so. Oh, am I no thug life? Oh, am I no drug life? Oh, am I no thug life? Oh, 하지 마 goodbye. You know my life is like a movie shoot. Rolling. Watch my life like a movie shoot. Okay, cut like a movie shoot. Bang, bang, bang, bang. 몰래 사진 찍어 나의 movie shoot. Oh, you got a spoiler. Yeah. 영화 같기도 드라마 같기도 어차피 걔는 못 믿어. 그게 시청자의 마음일지도. 아마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패배자가 돼 질질 자고 있는 다큐. 아마 더 그게 진짜 영화일 듯해. 동공 안에 몰카를 달아도 노래 지내 내 삶처럼 이 앨범도 Bleach. 까매지네 무대 위에 조명으로 채니 5년째 피사체 내 손가락은 계속 B. 인터넷 따라 악역들은 엄지만 빨고 핑. 나를 보는 눈이 많아지는 게 둥글게 원이 그려지는 게 처음엔 고개 숙여지는데 이제는 머리카락 설 정도로 찌릿해. 설 정도로 찌릿해. 역시나 팬들은 제일 맨 앞줄의 자리에서 나랑 같은 세계 조명을 쬐.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게. No, 내 기분은 no. Every day I'm so, every day I'm so. Oh, am I no thug life? Oh, am I no drug life? Oh, am I no thug life? Oh, 하지 마 goodbye. You know my life is like a movie shoot. Rolling. Watch my life like a movie shoot. Action, action, action. Okay, cut like a movie shoot. Bang, bang, bang, bang. 몰래 사진 찍어 나의 movie shoot. Oh, you got a spoiler. Don't believe me, just watch, we at the movie show. Don't believe me, just watch, we at the movie show. Don't believe me, just watch, we at the movie show. Don't believe me, just, don't believe me, just. Camera action, some like Kardashian. 조명 너 밝고 저기 너 정신 차리. Yeah, I'm one take down 한 번, ay. 근데 그건 너를 보호할 she's the fashion, ay. Yeah, baby. 난 혹시 나가버렸잖아 너 때문에. Girl, you professional, wow, so good. Yeah. Girl, you got me. Well, you a babe. 꿈이 나면, don't you wake me up, wake me up. Now the way you're looking at the camera, oh God, no, we are me, baby, I think I might be in love with you. 만약 날 모르면 난 알려줄게. 2010년 기대 줄 report it to me, trendsetter. So let me groove with you, girl, right after this movie shoot. Let's down a glass of wine or two. 흐름 다음에는 시킬 거야, Joey, but 도입술은 소주 번거 졸리 burpee gas. So we so good, so we nerd. 19구 movie, ooh, 나 나서, ooh, baby, ooh, I'ma get you well. Cut. Squash some law. No, 내 기분은 no. Every day I'm so, every day I'm so. Oh, am I no thug life? Oh, am I no drug life? Oh, am I no thug life? Oh, 하지 마 goodbye. You know my life is like a movie shoot. Rolling. Watch my life like a movie shoot. Action, action, action. Okay, cut like a movie shoot. Bang, bang, bang, bang. 몰래 사진 찍어 나의 movie shoot. Oh, you got a spoiler. Don't believe me, just watch me at the shoot. Show. Don't believe me, just watch me at the movie sho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me at the shoot. Hey. Don't believe me, just. Don't believe me, just. Yeah.